인턴 스테파니 16회 시작합니다. 인턴 스테파니 16회는 미 대사 피습 사건과 미국발 반응 그리고 북미 관계와 키 리졸브 독수리 미남 합동 군사 연습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미녀책사 양책사입니다. 훈쌤과 스테파니 인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그 우리 훈쌤께서 워낙 공사가 다 망하셔서 뭐요? 공사가 다 망했다고요? 아니요, 무슨 아, 이상한 와, 이건 농담을 진짜 어떻게 받을 수가 없네요. 이런 농담 어떻게 해야지? 편집해야죠. 먼저 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나협 주최 조창 강연회에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가 마크 리퍼트 미 대사를 피습한 사건인데요. 이후 김기종 씨는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미 대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5일을 시작으로 계속 포털상에 도배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당국은 김기종 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북을 7차례 방북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 방침을 세우고 또한 김기종 씨에게 배후 세력이 있다며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공안 탄압으로 확대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테러방지법 제정 및 코리아반도의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등 코리아반도 안팎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미 대사 피습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미 대사 피습 사건이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이제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CNN 등 그 미국 언론에서도 현지 생방송을 할 정도로 대단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우선 그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코리아 연대와 목종평 평통이 기독교계가 나서서 유일하게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시에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이었습니다. 코리아 연대와 목종평 평통이 이 두 단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단체는 우선 이번 사건이 향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엄중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전쟁 반대 그리고 모든 테러 반대 나아가서 이를 이용한 공안 탄압 이용 책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여론몰이 선정 보도에 대한 반대, 이 네 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코리아 연대는 현재 코리아 반도의 상황을 우발적인 개인 테러와 비교할 수 없는 계획적인 전쟁 위험 아래 놓여있다고 규정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개인 테러로 인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핵전쟁 연습의 위험성이 가려지거나 그 중단을 요구하는 정당한 반전 평화 운동이 탄압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행동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는데요. 키 리졸브 독수리 전쟁 연습을 반대하는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테러의 방법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진보 민주 세력, 평화 통일 세력은 언제나 대중의 힘으로 철저히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거하는 대중운동의 원칙과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시민의 문제를 반미 종북 세력 운운하면서 공안 광풍에 이용하고 국면 전환에 써먹으려는 공안 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역사가 보여주듯 여론몰이 모략책동은 강력한 역풍에 맞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김기종 씨의 우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보도가 되자마자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이 배후 세력에 반미 종북 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식으로 SNS상에 올렸잖아요. 네, 트위터일 거예요. 네. 아, 이 사건을 두고 추측성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신호탄이 이인재 의원의 SNS의 그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 성명서 내용이 참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발적으로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가지 원칙적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좀 짚자면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 김기종 씨 행위에 대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좀 나서더라고요. 과연 이게 이제 우국지사적 행위냐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테러냐? 이 성명서에서는 개인적 테러 또는 그 통제받지 않는 한 시민의 문제로 좀 표현을 하게 됐고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김기종 씨가 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의사로 뭐 규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또 입장도 있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이 자리에서 뭐 그런 것들을 워낙 논란이 되는 내용이라 하지만 그 성명서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대중의 지지를 받는 건데요. 그런 견해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진보민주 세력이 이러한 개인적 테러를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발표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기종 씨의 미 대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거의 처음 있었던 기자회견이었고,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유일하게 그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기자회견에 왔었고, 저는 그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기자회견에 온 거를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심지어 방송까지 냈잖아요. 예, 어쩌다 보니까 생방송에 방송에 예, 나왔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전국구예요. 근데 이게 그만큼 당시 진보 진영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고, 종편 방송에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근데 종편들은 진보 진영을 매우 싫어하잖아요. 허건나 종북 세력이라며.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종편에서도 이거를 꼬투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YTN을 비롯해서 뭐 채널 A에서도 생방송으로 보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채널 A에서는 신나게 보도를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왔겠지만 우리 내용이 워낙 공정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대로 방영이 된 것이 진보 진영으로서는 역풍을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제 우리의 입장을 보면 대중적인 방식으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그런 개인적인 테러라든지 공격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우발 사건을 마치 배후 세력을 운운하면서 공안 탄압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테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여러 내용들이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다 보수다 할거 없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 누가 봐도 공정한 시각이기 때문에 종편에서 보도가 됐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아니요. 그러면 우리 훈쌤을 향해서만 얘기할까요? 제가 이 기자회견 이틀 후에 대학 동기의 결혼식을 갔습니다. 선배 중에 원래 좀 재밌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YTN에서 생방송으로 나왔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식에 갔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얼굴을 보자마자 제 첫마디가 뭐였냐면, 야, 이 YTN 스타! 막 이러면서. 너 보려면 뉴스 틀어야 되냐고. 아, 이게. YTN 상당히 많이 보는구나, 사람들이. 당연하죠. 거의 뭐 기차역이나 터미널 가면 맨날 실시간 틀어놓는 게 YTN 아닙니까? 집에 TV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언론이나 이런 건다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정도로 보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한 선배 장난 섞인 외침이 재밌는 기억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진보 활동이나 그런 운동에 대해서 그런 활동이 전혀 없는 선배인데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것 또한 우리 내용이 공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팟캐스트 녹음실이 되게 좁겠어요. 좁게 느껴지겠어요. 제가 그렇게 자만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 팟캐스트도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면서 항상 팟캐스트에 임하고 있고요. 굉장히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배후 세력을 캔다고 해서 김기종 씨가 다녔던 모 교회 통일 소모임과 후원금을 보냈던 우상호, 이종걸, 문병호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또 시작을 하고 있죠.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김기종 씨의 배후 세력으로 공안 탄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배후가 분명히 없는 개인적인 행위였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고 특히 언론이나 김기종 씨를 아시는 분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뭐 배후 세력을 업고 지시를 해서 피습 사건을 결행한다 이런 차원의 어떤 사건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안 세력들이 배우라는 이 연기를 계속 피우는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자면 뭐 통일 소모임에 참가했다, 뭐 생활고에 시달리는 김기종 씨에게 뭐 후원금을 보내줬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과 미 대사 테러, 근데 이런 것들 연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역풍을 맞기 때문에 공안 이 당국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 지점이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CNN과 뉴욕타임즈에도 영어로 attack, 테러가 아니라 attack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 행위를 규정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직적 배후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였다. 이것으로 딱 명확하게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점에 대해서 공안 당국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수구 언론들과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거품을 무는가. 이제 이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국가보안법상으로 방북을 했다든지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국가의 연계의 고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그마마도 이제 이런 증거들이 되게 좀 희박하고 이제 이런 우발적 행위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보수 세력의 결집, 그리고 안보 전국, 공안 전국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명확하죠. 이를 통해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근데 그 자체로도 이제 4.29 재보궐선거나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보수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그 수사 결과 사실상 배후 세력은 없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 적용 방침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딱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대중들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사건이 터지자 제가 또 댓글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왜 미나엽은 그럼 조사하지 않냐. 지금 미나엽 뭐 대표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새누리당 아니냐.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 의원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일부 댓글들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내 종북 세력 있으면 새누리당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거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대중들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말도 안 되는 그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을 시켰듯이 새누리당 또한 공정한 법의 잣대에 의하면 충분히 조사 들어가서 미나엽과 김기종과의 관계 그리고 미나엽과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을 법하거든요. 그렇죠? 조사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사를 안 하면서 말 그대로 추측성, 심증뿐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 들쑤시니까 당연히 물증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중에 저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방북했던 사실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 좀 걸렸어요. 불법이다 합법이다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맘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었잖아요, 북을. 그쵸? 금강산 관광도 갈 수 있고. 당연히 예. 7차례의 방북은 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방북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북 갔다 왔으니까 너 이적 행위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초반에 김기종 씨의 이적 행위? 이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었던 증거 중에 하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당시에 분향소를 네. 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방북 경력보다 분향소 설치를 더 크게 말하는 언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밝혀지고 나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어버이 연합의 집회가 있었고 네. 그 집회를 김기종 씨가 보다가 어버이 연합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소 설치하는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네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이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네. 브리핑 전말에 보면은 브리핑 전문에 보면 예전에는 설치했다였다면 설치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예요. 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참가 여부만 나왔다는 네, 건데 네. 이적성의 심증으로 들었던 것들이 생각해보면은 이건 뭐 심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건 거죠. 거예요. 되게 네. 미미하게 된 네. 거죠. 네. 언론에서 이제 계속 그런 걸 흘리는 건데 대표적인 공안몰이, 종북몰이의 한 예인데 네.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이제는 종북딱지, 공안딱지 이렇게 네. 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과 관련된 주변 모두 아니 그 사람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후원금을 보내준 게 네. 이분 테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이제 배후 세력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등극해서 네. 그 야당 정치인들을 몰아붙이고 또 그 야당 정치인들은 또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이건 자체가 이제 보수 세력들이 노리는 지점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자회견은 그런 상황을 정말 깨뜨릴 수 있는 네. 일단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보수 세력들이 활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북을 갈 수 있었을 때 금강산 관광을 갔다 왔던 분들도 다 종북 세력이겠어요. 그러니까요.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을 간 관광객이 53만 명이래요. 지금 이 남코리아 내에 종북 세력이 53만 명이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53만 명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을 했기 때문에. 100만 명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종북 세력이 이 정도면은 우리 그 변증법에서 양질 전화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소위 말하는 남코리아의 사회가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종북을 연북이라고 우리 원래 과학적인 적합한 표현은 연북이니까요. 그러니까 북과 이제 연대하자, 그러니까 북과 함께 가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아니라 연북 세력이라고 볼 때 통일되고도 남았죠. 양칠전화의 법칙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공안몰이는 머지않아 끝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배후 실체가 분명히 없고 우발적인 개인적인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는 단발성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여파를 이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발악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진보 민주 세력들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세적으로 나는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런 작태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공안 탄압은 용두사미격으로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와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드 배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테러 방지법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새누리당에서는 코리아 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를 배치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12일 미국 미사일 방어, 즉 MD의 핵심 요격 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두고 국내 후보지를 조사했다라고 공식 확인이 되었는데요. 또한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미군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국내 5개 지역을 실사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강원 원주시, 그리고 부산 기장군 인근 등 3곳을 사드 포대 배치를 위한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다라고 12일 날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원내 지도부가 최근 남측 지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3개 포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달 말 정책 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외통위원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MBC 라디오 신동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사드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드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예, 사드는 레이더 요격체계 그리고 C2BMC 이게 뭐냐면 좀 어렵죠 뭔가 용어들이. 예, 전문 용어 나오네요. 예, 미사일 요격포대에 내리는 교전명령이라고 하네요. 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드는 사정거리 200km,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로 종말 단계 중상층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면 주한미군 기지 또는 주일미군 기지를 향하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코리아 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 단계가 뭐예요?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미사일이 날라올 때 지점을 타격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타격하기 네. 직전에 그거를 타격한다는 거. 그 미사일을 타격한다는 거. 날아오는 거를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종말 단계라는 거는 미사일 시작 지점이 아니라 대상을 타격하기 직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과 그리고 이 사드 배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의 2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7월 방남을 해서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남코리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남코리아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4일 방한한 창원취한 국방부장도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사드가 남코리아에 배치되면 그간 쌓아온 남중 관계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에서는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사드 도입 저지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계획을 거부하면 무역과 경제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9일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을 전달을 해드리면요. 러시아에서는 사드 배치는 동북아 긴장을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외교정책의 산실인 MGIMO의 아나톨리 토르쿠노프 총장은 지난달 말 박진 전 외통위원장과의 대담에서 남코리아의 미사일 방어를 배치하는 것은 북만 겨냥한다기보다 코리아 반도 내에 미국의 세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앙일보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배치하려는 사드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면요. 한겨레 2014년 10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내에 사드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사드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 이게 바로 종말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종말 단계의 적 탄도 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라고 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에는 발사대 6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발사대 한 기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한 개 포대 구축 비용을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코리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에서 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4조에서 8조 원이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거는 당연히 남의 국방비용에서 지출하는 거겠죠.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사드 배치는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모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6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지금 북코리아에서는 핵 EMP를 보유했거나 개발 중이다라고 보도하면서 핵 EMP는 지상 목표물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해 그 지역 일대의 전자 시스템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전형적인 초현대 무기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핵무기와 전혀 다른 개념의 핵무기다 라고 밝혔는데요. 북코리아의 2012년 대륙간 탄도탄 대포동 발사와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방어, 즉 BMD 체계를 당연히 바꿔야 했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망, 즉 MD와 사드 배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며 고속으로 진행되는 북코리아의 핵미사일 기술은 우리의 포괄적 BMD 체계, 앞에서 말씀드린 탄도미사일 방어죠. BMD 체계 구축을 독촉하는데도 우리 군은 특정 무기의 도입에만 열중하고 거기에 기생한 무기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의 산군 복합체는 남코리아에 새로 개발한 값비싼 개별 무기 체계의 구입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 경제, 안보, 군사를 포괄하는 BMD 체계에 합당한 장비만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굳이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반전 평화 세력들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까지도 그냥 북과의 관계에서 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반공 반북 논리에 의해서도 사드 배치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왕이면 잘 막을 수 있는 거를 갖다 놔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논리로만 놓고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합리적 추정은 좀 가능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 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를 조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공안 탄압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공안 탄압으로 확대되는 거에 소극적이었어요. 테러라고 규정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거를 빌미로 계속 보수 진영에서는 남코리아와 미국 간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부채춤 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아, 진짜 나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동맹관계 강화의 한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논리가 귀결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건을 활용하는 미국의 입장은 공안정국이 아니라 사드 배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는 없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아,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결국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이게 정말 꺼져가던 불씨가 일순간에 다시 활활 타오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사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참 미국이 얼마나 뻔뻔한 나라인지 새누리당과 이것을 추진하려는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북이 남을 공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사실은 사드가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없죠. 왜냐하면 북이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북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남을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드는 뭐냐면 북이 남으로 쏘는 이런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대륙으로 쏘았을 때 그것을 여기 코리아 반도에서 미리 탐지하고 그 쏘는 미사일을 떨구기 위해서 즉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 바로 사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미사일을 우리나라 국방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방비를 써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보류했다가 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참 정말 이 노림수가 있는 그리고 의도가 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도 무려 한 대당 1조 원이 넘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2조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전체 이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정도로 지금 홍준표는 무상급식까지 지금. 저도 그 생각 났는데. 못한다고 막 그 애들 밥까지 뺏어가면서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죠. 예전 인턴 스테파니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사정거리 안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랑 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코리아 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가 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즉 사드 배치는 남코리아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의 이유도 없는 건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최대 8조 원까지 쓰는 거고 그렇죠? 3대에서 4대를 설치할 경우 그런 데다가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럼 당연히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그럼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전쟁 위기는 고조시키고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게 바로 사드 배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 체계에 편입되는 건데 네. 미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 효능조차 입증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아서 떨군다는 것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을 총알로 맞춰서 떨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거를 시도했지만 그 절반 이상은 지금까지도 다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성공하면 정말 그것도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언제 쏘고 이런 미리 데이터를 다 주워놓고 계획을 세워서 한 것도 지금 번번이 실패하다가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건데 지금 미사일 시스템이 얼마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 물 밑에서 또는 이동식으로 막 언제 어떻게 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떨궈가지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사드고 그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그 시스템에 우리가 수조 원을 최대 8조 원이라고 그랬나요? 그 수조 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종말 단계에 쓰는 미사일 요격 체계가 사드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북코리아에서 미 본토로 날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 그러면 사실은 종말 단계에서 남코리아에 있는 사드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체 왜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훈쌤께서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테파니가 질문을 잘 던졌는데요. 논리적으로도 무순이 되잖아요. 딱 봐도 언어적 무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정거리가 40km에서 150km예요. 사정거리 범주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는 거고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이야기했지만 금방 훈쌤께서 총알을 총알로 막는 격이다 라고 이야기했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방어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할 이유가 없죠. 근데 방어적 명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사정거리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불안하겠네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치한 건 미국인데 우리나라 땅이 그냥 난리가 날 수도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2조에서 8조 원을 쓰고 그리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게다가 확률이 높은 무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미 대사를 습격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물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세금 8조 원인가. 그리고 세금 8조 원이 미국의 군수산업인 로키드 마틴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또 많은 액수가 미 정부로 흘러 들어가겠죠. 미국의 군수산업체, 그러니까 전쟁 무기 파는 군수산업체와 미 정부에 갖다 바칠 만큼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며 사드하고 연결시킬 만큼의 그런 문제인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미 대사 피스 사건으로 인해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테러 방지법 또한 제정하려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드와 테러 방지법인데요. 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9.11 테러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을 처음 하려고 시도를 했던 법이에요. 네. 이유는 2002년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해야 된다는 게 이유였는데 네,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국제적 행사니까. 네. 당시의 내용은 이제 대테러 센터를 설치해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테러 수사권을 가지고 대테러 임무에 동원된 군 병력에 현장 보호 및 경비 임무 내에서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즉 당시에 국정원이 군 병력을 부려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 법이 제정이 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2004년도 이라크 선교 활동 중에 피살됐던 김선일 사건 이후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무산이 됐고 네. 이명박 정부 때에도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두는 등의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들은 다 제정이 되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통해서 테러 방지가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지금 테러 방지법을 다시 도입을 하자는 시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발의된 테러 방지법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법안 그리고 올해 2월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을 제출했고 네. 3월 12일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대테러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고 국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테러 위협 통합센터를 만드는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테러 방지법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법의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자면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테러의 개념에 보면 국가 안보 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중대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회적 중대한 불안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한 개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건데 네. 특히나 또 대테러 센터장의 경우에는 테러 단체의 구성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의 출입국 내용과 금융거래, 통신 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러니까 의심만 가게 되면 출입국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네. 통장 계좌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고 감청 도청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미 합법적으로 도감청이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테러 방지법까지 만드는 거 더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래서 테러 방지법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국정원에게 테러 방지라는 목적을 두고 과도한 권한을 주고 이를 감시할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테러 방지를 위해서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도감청을 할 수 있고 출입국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은 쭉 있는데 대테러 센터라든가 혹은 네. 이 테러 방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어떤 감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대테러 센터가 지금 국정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쵸? 법안을 보면 그래요. 네,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이 사람은 테러범이다라고 의심되는 사항만 있어도 그러니까 심증만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국정원은 없는 간첩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는 테러범도 만들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냐 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지점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설 감시라든지 도감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사후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계좌 추적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통보가 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은 근데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테러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네. 수시로 이것을 감시하고 통보 없이도 영장 없이도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더 강화시켜주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인권 침해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아까도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테러 단체라는 테러 분자 또는 테러 단체라는 규정들이 대단히 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국가 단체 또는 반국가 인사들 모두가 다 테러라는 이런 혐의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의 눈밖에 난 또는 단체라든지 특히 진보 개혁 진영에서는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올가미 같은. 그런 법이 바로 테러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국가보안법, 그보다 훨씬 더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그 법이다.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이렇게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이 대테러 센터 혹은 이게 지금 법안이 세 개다 보니까 용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테러 위협 통제 센터였나요? 이런 식으로 좀 영어가 다른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테러, 즉 테러를 위한 기관을 따로 만들고 그 기관의 권한을 국정원에게 준다라는 개념은 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 경향도 굉장히 심한데 이 센터, 그러니까 이 대테러 대책 기구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기구에서 판단을 한다면 군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국가 중요 시설이나 다중 이용 시설 등이 테러로부터 경찰만으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 기구에서 내리면 혹은 대테러 위원회에서 내린다고 한다면 군 병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계엄령 수준인데요. 네, 이건 진짜 계엄령인 거예요. 그것도 특히나 계엄령인데 대통령이 내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지금 법안대로 내게 가게 되면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정원장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군 병력을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헌법상의 구조로 봤을 때도 위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계엄법에서는 대통령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여튼 계엄령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발동을 할 수 없는 건데 훨씬 더 절차가 쉬워지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조사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보면 반국가단체 해산을 하는 독소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이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적단체 코리안대 또는 뭐 기타 다른 여러 단체들처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강제 해산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재산까지 몰수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지금 진보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국면에 맞물려서 가고 있다. 지금 국가보안보다 더 악질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 아, 라는 우려가 드네요. 국가보안법 또한 한 인간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테러 방지법까지 제정이 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지금 가뜩이나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남코리아의 파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테러 방지법까지 제정이 된다면 진짜 이 사회가 어느 지경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네. 저희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인 시위도 테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언제 테러범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이유로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 그런 경우를 당했고요.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동자가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모이는 것이 테러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군이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와 이거 상상 초월이죠.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 멋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을 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 테러 방지법은 아예 이 사람이 테러범이다라는 거를 추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요, 이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갑자기 언뜻 떠오르는 게 최근엔 이병기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고 이 공안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북미 관계와 키 리졸브 독수리 민남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 2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이 13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미남 양국이 당초 지난 7일까지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예정보다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하루 일찍 종료가 되었는데요.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의 전체 일정과 내용은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군 측 주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키 리졸브 연습과 함께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내달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실제 전투병력이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미군 3,700여 명과 남코리아 군사단급 이상 20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또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미남 해병대 상륙훈련인 상륙연습도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습에는 미 해병대 1,000명과 남 해병대 2,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미남 합동 군사 훈련이 특히 키리졸브 훈련이 하루 앞당겨서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북미 관계의 변화 과정과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대한 훈쌤의 분석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항상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되면 북미 간의 관계가 긴장 고조로 접어들고 군사적인 무력 시위와 또 그에 대응하는 북의 성명전이 함께 펼쳐지죠. 그런데 올해도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특이한 것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군사훈련이 하루 앞당겨서 축소되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났어요. 네. 이제는 독수리 훈련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와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워싱턴 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일자로 인사이드 더 링을 통해서 미국이 북과 비밀회담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미 정부 취재원을 인용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계획의 일환으로 북과 비밀회담을 갖기 위해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미국이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깜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어서 국가도 지금 이 키리졸브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조용히 비밀회담을 하고 있다라고 슬쩍 흘린 거죠. 지금의 정세를 딱 단면으로 잘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훈련 중에 물밑으로는 북미 간 대화를 하는 이게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 8월에 있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 연습 중에 미 군용기가 북으로 가서 대화를 나눴고 그 이 군사훈련 동안 하루 일찍 당겨져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 이것 또한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는데 지금 보니까 키리졸브 훈련 또한 처음에는 마치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러더니 이것 또한 슬그머니 이렇게 끝나고 이런 언론에 의하면은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북과 미국이 마주 달리는 열차가 네. 서로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막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이 네. 열차를 딱 방향을 딱 꺾은 거죠, 먼저. 예. 네.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북의 정치적 공세 네. 그리고 군사적 공세에 사실상 미국이 압도당하고 북의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실제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강대국의 채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거죠.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계속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네. 관례대로 북도 정치전으로 성명을 그러니까 매번 때리고 네. 또 최근에는 그 미사일 최근에도 또 미사일을 7발이나 동해상에 쏘면서 이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적인 것은 결국은 미국이 그리고 군사적 공세에 무릎을 꿇고 협상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 사실 이게 규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원래는 이제 비밀스럽게 클로즈 트랙으로 계속 이렇게 협상을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과정에서 이제 미 언론을 통해서 살짝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관계 정상을 위해서 비밀 회담을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살짝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그 긴장을 약간 늦추는 그러면서 이 긴장 늦추는 것들이 특히 코리아 반도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을 네. 끼치는 것 같아요. 김기종 씨 사건도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 먼저 어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약간 완화된 네.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군사적 긴장관계도 사실상 별탈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뭔가 이 미묘한 변화 속에서 나아가서 북미 수교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훈풍 이런 것들을 예견케 하는 그런 대목에 지금 약간 엿보인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긴 이번 키리졸브 훈련의 특이점으로는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이번에 특히 그 작년부터 이제 일어난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북미 간의 첨예한 대결이 한풀 꺾이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군사훈련들이 하루씩 당겨져서 중단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키리드로브 독수리 훈련에 핵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현 국면을 보면 어쨌든 4월까지 북미 간의 군사 대결을 중심으로 한 정세적 대결 구도가 북미 비밀 협상설로 향후에 외교적인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북미 간의 협상이 이런 물밑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서 막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남코리아 내에 있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난동을 피울까 그렇죠. 라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것, 조용히 협상을 진행하면서 쿠바와 미국 간의 전화통화로 관계 정상화가 된 것처럼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되는 게 오히려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정세에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닥터 스테판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쿠바와 미국 간의 전화 정상화처럼 북미 간에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일종의 바람 같은 것도 살짝 담아봅니다. 만약에 이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실제로 현실화되면 남코리아 내에서 전체 정치 지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이런 반북 대결 정책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더 이상 냉전 체제 자체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달려온 수구 세력들, 특히 박근혜 정권 자체는 최대 위기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국내 소식으로 최근에 뜨거운 감자죠.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경남의 무상급식이 4월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의 입장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이란 좌파의 잘못된 논리이며 참 어이가 없죠? 그 잘못된 논리에 국민들이 노란한 것이라며 진정한 복지는 부자에게 눈치 안 보고 부자로 살 자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잘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논리죠? 네,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명언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일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관련해서 이제 녹색당이 논평 내는데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아, 되게 재밌어요. 학교는 공공시설이며 학생은 음식점 손님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 지사는 학교의 책걸상, 강당, 스쿨존 시설 등을 설치할 때도 돈 내라고 할 자신 있는가? 라고 반박을 했죠. 만일 급식이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겠다면 홍 지사는 업무 추진비 카드부터 없애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녹색당이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해 업무 추진비에서 뭐 식사비, 그 다음에 부식비, 그 다음에 음료비로 들어간 비용 전체 비용 대비 참석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한 끼당 28,477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한 얘기가 경남 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러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500원, 3,000원 급식비는 아깝고 28,000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은가. 그래서 홍 지사는 간담회비는 공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 가위로 업무 추진비 카드를 잘라라. 은근슬쩍 가루로 자르지 말고 분명히 세로로 잘라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재밌었어요. 이 논평이. 아, 근데 그 논평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리하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들고요.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무상급식을 전부 다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그럼 반대로 본인은 뭐 얼마나 저소득층이길래 그런 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쓰냐 이거예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자기 거지. 자기 부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큰 이유 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본인만 돈을 내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논리하고 배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주면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상급식이 홍 지사가 이야기하는 건 복지란 부자에게 눈치를 안 보고 부자로 살 자유를 주는 거래요. 근데 무상급식이 부자들에게 눈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논리도 안 맞고 뭐 분석할 거리도 없고 그냥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아 홍 지사가 점차 대중들 기억 속에 잊혀지니까 정치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거는 그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다시 한번 뜨고 싶었나. 진주, 오죽하면 그 소리까지 있냐 이거예요. 진주의료원에 이어서 합격급식으로 이어지는 그 향후 대권을 바라보면서 네. 새누리당의 뭐 일부 의원들은 이거를 찬성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 전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명분이라도 잘 세웠으면은 그러려니 그래 네. 니네가 그렇지 하겠는데 이거는 네. 뭐 말이 방구예요. 아니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니요. 그럴 거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들을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홍 지사는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진보 교육감이 거의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권자들의 민심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홍준표가 2년 전에 출마했을 때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거짓 공약인 거죠. 예, 거짓 공약으로 민심을 뒤흔들어 놓고 잡아놓고 이제 와서는 자신의 공약을 내팽개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민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뭐 사드 배치라든지 뭐 테러 방지법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진짜 인간의 삶을 뒤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민생 현안들은 삶 전체를 통째로 흔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거세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저소득층이나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결국엔 자신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민중들이고 서민들이다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턴 스테파니 16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2일에 있었던 코리아연대 영원한 상임대표이신 고 박창균 대표님의 3주기 추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언론이나 혹은 다른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도식에 참여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인턴 스테파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작년에도 박창균 상임대표님의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고 올해도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마성모란공원에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제가 생전에 뵌 적은 없지만 고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또 오신 선생님들의 추도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도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급박해지고 있고 그냥 탄압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창균 상임대표님의 추도식에 참석을 하니까 남녀노소 다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머리가 하얗게 그 서리가 내린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아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1인 시위를 했을 때 저한테 악수를 청한 선생님을 뵌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을 그 자리에서 뵐 줄 몰랐죠. 예. 근데 그때 1인 시위 했을 때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쟁 연습 중단하라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르신들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한평생을 진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생을 사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호우 할아버지가 돼서까지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 오히려 저는 한 젊은이로서 이 땅을 살아간 한 젊은이로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선생님들께 정말 너무 죄송한데 그 추도식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앞자리에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빨리 좋은 세상 만들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더 자랑스러운 세상에서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는 또 편하게 눈을 감으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결의를 세우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박창균 상임 대표님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 이 대표님을 실제로, 그러니까 생전에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스테파니도 그렇겠지만 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영 선생님이 먼저 떠올라요. 이영 선생님이 작년 6월 달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코리아 연대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진짜 희생적으로 싸우셨고, 그리고 박창균 상임 대표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코리아 연대가 방북조문 기자회견 하거나 그럴 때 그 추운 날 기자회견 같이 참석하셨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선생님들은 죽기 직전까지 코리아 연대와 그리고 동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헌신적으로 삶을 사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생을 마무리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박창균 정신, 이영 정신, 그리고 강인함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그 분의 생전 모습을 좀 기억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기억에 이제 항상 힘이 넘치셨던 분이에요. 특히 선생님은 이제 90년대 통일운동의 선봉에서 항상 범민련 맨 앞자리에서,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90년대 그 통일선봉대 대장으로 전국 순회하셨을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통일선봉대원으로 참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박창균 선생님께서 전체 대장으로서 항상 연설을 하시고 삼봉 대원들을 이끄셨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근데 그때 기계, 강과 모습들, 정말 그 선생님께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기억은 코리아 연대가 황일호 공동대표가 방북 조문을 했을 때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무수히 많은 그 카메라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방북 조문에 대해서 그걸 반대했던 정부를 규탄하고 방북을 선언했던 그때 그 방북 기자회견이 이제 그 마지막 생전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의 그런 기계와 원칙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항상 활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리아 연대의 정신이 바로 박창균 선생님 상임 대표의 그런 정신이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함께 살고 투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턴 스테파니 16회를 마무리하면서 박창균 상임 대표님의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근데 또 인턴 스테파니의 묘미이자 특성은 밝고 활기차게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밝고 활기차고 낙천적으로 투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끝!